어쩌면 난 널 많이 좋아했나 봐. 가슴에서 너를 떠올려 바보처럼. 어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보내야 했나 봐. 아직은 어리고 약한 내가 부족했을까 그때. 정말 사랑이었을까. 나의 불안했던 날에 꿈처럼 너를 또 본 건 아닐까. 우리의 지난 날이 초라해 보여 무색해진 나의 후회가 가끔 슬퍼. 괜찮은 척 또 아닌 척을 해봐도 붉어진 두 눈이 말을 해. 아직 너를 잊을 준비가 되지 않았었나 봐. 많이 아팠나 봐. 지금껏 이런 나를 왜 몰랐을까. 곁에 정말 사랑이었을까. 나의 불안했던 날에 꿈처럼 너를 또 본 건 아닐까. 있을까. 괜한 이기심일까 아니면 긴 미련일까. 되려 힘들게 만들었을까. 나의 사랑아.